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평안한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로마서 8장 25절까지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서 나타난 현재와 장차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같이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것이네. 본문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25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라는 말과 고난 그리고 장차라는 단어와 영광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 현재와 미래의 것이 많이 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18절 말씀을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현재와 장차라는 말로 분명히 대비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이어지는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했으니 보이는 소망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이 현재와 장차가 이렇게 서로 비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으며 장차를 바라보며 생활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과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최소한 이제 성도들에게 없음은 물론이고, 그렇죠? 현재의 고난이 있고 또 그것이 감당하기 벅차다 할지라도 또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과거의 어떤 얼미했던 것 때문에 지금도 걱정하시고 고민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 은총 가운데 또 우리에게 축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의 고난이 있고 지금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혹시 분명할지라도 그것으로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삼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 자신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도는 현재, 즉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의 그 현실에서 현실에는 많은 고난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우리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말씀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현재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즉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제까지 즉 지금 삶의 현실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장차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며 산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25절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23절에서는 기다린다, 25절에서는 바라고 참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속에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짧은 말씀 속에서 다양하게 성도에게 있는 현재의 고난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현재의 고난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피조물도 라고 했습니다. 피조물도 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즉 피조물이나 성도나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육신의 법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현재의 고난들입니다. 피조물은 표현을 못하기에 탄식하는 것이요 또 고통할 뿐입니다. 성도는 알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현재적 고난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모든 현재의 고난이 무엇으로 오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차, 즉 앞으로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참된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현재라는 울타리에 갇혀서만 살아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즉 앞으로의 삶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타날 영광. 얼마나 귀하고 또 벅찬 그런 표현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고 놀랍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23절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광입니까?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자유입니다. 즉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영원토록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음으로 기다립니까? 19절 말씀해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들이시고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때를 성도들은 기다리면서 참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때 몸의 구속 즉 부활에 참여하며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세상에서 사망에서 또한 육신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 되겠습니까? 이처럼 성도의 삶은 장차 이후의 삶을 대비하고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깊이 탄식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참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바라며 사는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앞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면서 믿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서 승리하면서 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룩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역사함을 이루며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